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혹은 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주변에 채식하는 분이 없어서 외롭게 느껴지셨나요? 채식주의자가 뭘 먹는지 막연히 궁금해하셨나요? 채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6년차 채식인 박은주가 풀어드립니다. 채식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2011년 페페로데이에 채식을 시작한 6년차 채식인 박은주입니다.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주로 쉬는 시간에는 노트북으로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곤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채식에 대한 콘텐츠들이 정말 많던데, 한국에서도 채식 팟캐스트를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하다가, 결국 2017년 지난달 연휴기에 혼자 집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10명 정도 제 팟캐스트를 들으면 성공이다라고 성공의 정의를 그렇게 하고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그 예상보다 구독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매우 기쁜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콘텐츠, 채식에 대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채식하는 분들과 혹은 채식에 관심 있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채식인과 해외여행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년 전에 제가 비채식인이었을 시절에 친구들과의 해외여행은 그다지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어요. 일단 해외여행을 친구들과 가려고 하면 첫 번째 코스를 짜고 두 번째는 그 코스를 위한 돈을 장기간 모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채식인이 되고 나서는 비채식인들과 여행을 갈 기회가 생기면 여간 마음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동행이 생기면 동행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모두 함께 정하고 또 서로 배려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채식만은 제가 여행에서 양보할 수 없는 취향이 되었기 때문이죠. 가령 채식인, 비채식인 동행이 바베큐를 먹고 싶다고 하면 6년 전 비채식인이었던 저는 난뭐 상관없어 아니면은 뭐난 아무거나 라면서 상관없어 할 일이 제가 채식인이 되자 그런 각각의 상황들이 매우 신경이 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뭐, 한국 국내 여행이라면, 뭐, 언어도 통하고, 뭐, 통신도 쓸수 있고, 또 음식도, 장소도 비교적 쉽게 인터넷 서치로 방향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텐데요. 해외라면 낯선 장소도 낯선 음식, 낯선 길 등등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훨씬 많겠죠. 그 안에서 채식인인 우리들은 사실은 상대방을 또 불편하지 않게 배려를 하고 싶은데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6년간 채식인으로 살면서 출장이나 그다음에 신혼여행, 친구들과의 해외여행 때 터득한 비채식인 동행과 해외여행 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행을 갈지 말지 어디로 갈지 논의하는 계획 단계에서 드리는 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행에게 자신의 취향을 미리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행은 대부분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인 것을 모르고 갔다가 막상 동행이 선택한 음식점에서 상대방 채식인이 곤란해한다면 가령 나는 이거 못 먹어 이런 상황이 온다면 비채식인 동행도 다소 당황을 하겠죠. 여행을 함께하는 동행은 대부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하게도 느껴지고 또 어찌할 바도 모르고 곤란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또 채식인과의 여행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갈지 말지 계획하는 그때에 자신의 취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솔직히요. 가령 비건이라면 우유, 계란 등 일체의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이런 취향이 여행에서 큰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여행 계획을 짤때 채식인인 자신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과 또 여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 계획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비채식인 시절에 저는 친구들과 만나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우리 뭐 먹을래? 그러면은 대부분 친구들과 그리고 비채식인이었던 저는 서로 배려를 하고 싶기 때문에 뭐난 아무거나 다 좋아. 아니면은 또 먹고 싶은 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답변은 제가 채식인이 되었을 때 할수 없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채식만은 양보가 안 되는 취향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 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계획은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채식인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행의 동선이 짜여지면 채식인들은 상대방한테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식성이 좀 까다로우니까 맛집은 내가 알아볼게. 내가 먹는 것은 책임지고 계획할게. 하면서 비채식인 상대방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너가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이니까 그 동네의 맛집은 내가 찾아볼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제안에 반발할 동행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채식인인 것을 밝혔는데도 함께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그 동행은 채식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채식인들의 이런 여행 계획 짜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비채식인들과 먹고 자고 또 함께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여행에서 부담을 덜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는 여행을 갈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에서 비채식인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팁두 가지를 드렸죠. 이제부터는 여행을 가기로 결정이 됐고, 그 후에 여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국가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유여행이시라면, 채식인에게 우호적인 국가를 선제안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채식하기 쉬운 국가가 어디일까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만 말씀드리면요. 아시아는 생각보다 채식 여행의 불모지는 아닙니다. 물론 일본 같이 채식하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아시아권에서는 불교권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각 나라마다 채식 식당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유명한 동물 보호 단체 페타 아시아에서 나온 칼럼 중에는 아시아권에서 채식하기 쉬운 국가 탑 10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1위가 대만 타이페이였습니다. 대만의 수도죠. 제가 한 4년 전에 결혼 전에 채식을 할때 회사 동기들과 대만 타이페이를 여행 간 적이 있었습니다. 3박 4일로요. 그때 여행 전 구글 맵에서 제가 타이페이 채식 식당을 검색하다 보니까 타이페이 전체적으로 점점이 다 채식 식당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요.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채식 꼬치 포장마차부터 채식 뷔페, 채식 양식점, 또 채식 분식점 등등 종류도 아주 다양했고, 실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채식을 나타내는 한자로는 본디 소자, 힐 소자, 그리고 중국어로는, 제가 중국가라서 중국어로 얘기하자면은 수시에 수, 글자가 적혀져 있는 음식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2위는요, 싱가포르. 2위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태국 치앙마이, 4위는 필리핀 마카티, 5위는 인도 방갈로르, 6위는 홍콩, 7위는 태국, 방콕, 8위는 발리 인도네시아, 9위는 베트남 호치민 시티, 10위는 중국 상하이였습니다. 국가로만 따지면 제가 채식인이 되고 나서 방문한 나라는 중국과 대만 정도겠네요. 실제로 제 인상 속에서 이두 국가는 채식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밖에 출장으로 아시아권 이외의 국가를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유럽에서 체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도 채식하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까 제 친구 중 일부가 이민 가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미주 지역도 채식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나라에 비해서 실제로 채식 불모지도 있겠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마타돌 네트워크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5개 채식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칼럼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1위가 의외로 프랑스, 2위가 아르헨티나, 3위가 일본, 4위가 스페인, 5위 쿠바 등이 있다고 하는데 체감상 이 밖에도 채식하기 어려운 지역으로는 중동이나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 인근 국가들 이좀 채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5개 나라 중에 일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전에 남편과 여름휴가로 오키나와에 한 3박 4일 정도 갔었는데요. 정말 남편과 저는 둘다 일본어도 안 되는 데다가 또 모든 음식에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육수나 어패류 등이 들어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매우 적었어요. 그래서 매일 과일을 먹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주먹밥을 사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친정집에 놀러 갔을 때 종종 세계 테마기행이나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여행 다큐를 TV로 접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른 분들은 풍경을 보겠지만 저는 아, 이 나라가 채식주의자한테는 어려운 나라일까, 쉬운 나라일까 생각해보곤 합니다. 채식하기 쉬운 여행지를 간다면 여행이 한결 재미있어지겠죠? 두 번째는 채식하기 쉬운 레스토랑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생각보다 채식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매우 쉽습니다. 해피카우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 사이트를 왜 저는 2년 전에 비로소 알게 되었는지 미리 알았더라면 쉽게, 아주 더 쉽게 정보 검색을 할수 있었을 텐데 생각했어요. 구글이나 뭐 네이버 등등 사이트에 영어로 해피 카우, 행복한 소를 치시면 됩니다. 해피 카우는 1999년에 채식인들이 채식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채식 음식점 혹은 채식 친화적인 음식점들을 링크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요. 19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인 2017년까지 모든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고요. 또 비건 혹은 채식주의자들의 정보 참여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전 세계의 채식 음식점들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전 세계적인 채식 레스토랑의 구체적인 위치, 연락처, 또 그에 따른 네티즌들의 탐방 후기, 사진, 뭐 평점 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채식 음식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만약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좋은 채식 음식점을 발견했는데 혹은 채식 옵션을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을 발견했는데 해피카우에 안 찾아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채식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해피카우에서 적당한 레스토랑을 못 찾을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구글맵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중국 북경에 이화원에 가시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치면요. 일단 구글맵에서 이화원을 찾습니다. 그러면 구글맵이 이화원 근처로 지도를 확대하겠죠? 그 확대된 지도에서 다시 한번 영어로 vegan restaurant 혹은 vegetarian restaurant을 찾으면은 그 부근에 있는 채식 음식점들이 ABC로 쭉 뜹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이런 채식 식당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정말 불모지여서 채식 음식점을 어떠한 경로로도 못 찾으시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 오면 사실 좀 슬픕니다. 정말 채식 문화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지역에요. 그런 경우에는 해외 민박 예약 앱이죠. 에어비앤비로 가셔서 부엌을 쓸수 있는 숙소를 잡으시면 됩니다. 에어비앤비에 보면은 각 민박마다 집주인이 숙박 외에도 부엌 사용을 허용해 주는지 여부를 표시해 줍니다. 채식 식당의 불모지에서는 과감하게 민박 하셔서 해드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소금이나 뭐 식물성 기름은 쉽게 구할 수 있거나 혹은 주인집에서 빌렸으면 되니까요. 현지 식재료를 이용해서 슈퍼에서 사서 음식을 해먹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간식을 들고 다녀라입니다.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곳을 단기간에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쉬, 허기가 지는데요. 허기가 질때 채식 간식을 파는 곳이 단한 군데도 없다면 정말 배도 고픈데 서럽겠죠. 게다가 비채식인 동행이 혼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뭐 쥐포를 사 먹는다든지 혹은 닭꼬치를 사 먹는다든지 과자를 사 먹으면 자기도 아무래도 옆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식인이 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혼자 먹는 것이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만약 싸들고 온 간식이 있다면 아주 유용하겠죠? 일단 현지에서는 현지 과일을 구입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동남아에서는 뭐 바나나나 망고, 유럽에서는 사과 같은 것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뭐 봉지로 싸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씻어서 불필요한 그런 뭐 껍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거를 해서 반찬통에 들고 다니는 것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반찬통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하기도 좋고요. 또 껍질 같은 것들, 필히 꼭 버려야 되는 먹지 못하는 질긴 부분을 숙소에서 미리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또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는 견과류, 뭐 아몬드나 해바라기씨 등이 있을 텐데요. 일부 국가에서 만약 이런 적당한 간식을 팔지 못한다고 검색이 되시면 한국에서 미리 견과류 등은 구입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에 들르셔서 뭐 한국의 견과류, 땅콩 같은 거, 호두 같은 것들을 좀 싸가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럽으로 종종 장기 출장을 갔었었는데요, 작년에요. 친정어머니께서 현미 누룽지를 크게 한 봉지 해주세요. 그러면 배고플 때마다 호텔에서 조금씩 오래 씹으면 그렇게 고소하더라고요. 또 아침에 누룽지를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혼자 먹기도 하고요. 또저 스스로는 돌김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면 돌김 자체가 고소하고 조미가 안 되어 있더라도 염분이 자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먹는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세 가지 팁 외에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고마워해라입니다. 고맙다고 표현해라입니다. 사실 저는 채식 여부를 떠나서 저와 여행해주시는 모든 동행에게 고맙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함께 여행해주어서 고맙고 또 여러 가지 서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마운 건 사실인데요. 채식과 상관없이. 그런데다가 이제 비채식인이 채식인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저희 남편도 저와 지난해 여름휴가 때 라오스에 갔다 왔는데 제가 채식하는 저를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들어서인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허허허 웃으면서 뭐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서로 고마워할 때 여행이 잘 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비채식인과 해외여행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2회 팟캐스트를 올려봤는데요. 이거 포함하면 3회죠. 혼자 뭐 대본 개요를 쓰고 진행한 1편을 제 친구가 들어보고 다소 정적이다 혹은 목소리가 잔잔하다라는 피드백을 주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혼자 팟캐스트를 하다 보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기 때문에 활발한 목소리로 진행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함께 출연해 주실 분이 있다면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채식을 부탁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